유엔 안전보장리 사회가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걸고 드는 제재 교리를 저작해낸 것과 관련해서 2일 러시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바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성명은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가 미국의 선택에 놀아나고 있는 데 대해 비난하고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은 제재 교리를 조작해냄으로써 조선인민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했으며 이로해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가 대국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의 은폐된 동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세계에 드러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.